홍군도 간석지 1단계 건설이 완공됐습니다. 준공식이 6일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곽범기 동지와 관계부문 평안북도 간석지 건설종합기업소 일꾼들 종업원들이 준공식에 참가했습니다. 소외기술계 펼쳐진 대자연개조의 창조물은 조국의 대지를 넓혀가는 성스러운 애국위협의 산악같이 떨쳐나선 영적인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의 자력자강의 정신과 사생결단의 투쟁기풍이 안아온 조국본영의 만년재보입니다.